하나그룹의 주력 계열사된 테크인은 격세지감 세웅지마. 최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된 2016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은 국내 방산기업 157개사와 외국 32개사가 참가했다. 올해로 2회째인 DX코리아 2016은 대한민국 육군협회가 주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 육군무기 전시회다. 여기서 존재감이 돋보인 업체는 국내 최대 방산기업인 한화였다. 한화는 방산계열사 4곳을 통합한 전시관을 열었다. 주 한화의 230mm 다련장인 천모와 한화테크윈의 K9 자주포는 거대한 본체를 마음껏 뽐내며 관람객의 시선을 붙잡았다. 한화그룹이 주 한화, 한화테크윈, 한화디펜스, 한화시스템스 등을 한 곳에 모아 전시를 한 덕분에 이곳을 찾은 사람들은 한화그룹이 방위산업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실감했을 것으로 보인다. 천문은 주 한화가 체계 종합을, 한화 디펜스가 발사대와 탄약 운반차를 개발해 공급한다. 장거리 지대공 요격 미사일은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주 한화가 유도탄, 한화 시스템즈가 다기능 레이더, 한화 디펜스가 발사체계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6월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방산전시회 유로사토리에서도 한화그룹 계열사인 주 한화와 한화테크인은 단독 부스를 설치했다. 정부의 무기 도입 업무 관계자는 유로사토리에서 하나밖에 안 보였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한화테크인 부스에는 K9 자주포 실물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를 두고 외부 인사들은 한국에서 프랑스 파리까지 K9 자주포를 운송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을 것이라며 테크윈이 전시회에 신경을 많이 쓴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한화테크인 측은 유럽에서 진행 중이던 K9 마케팅을 위한 실물 시험 평가를 위해 이미 스케줄이 잡혀있던 운송이라며 시험 평가가 끝난 뒤 파리로 옮겨다 놓은 것이어서 추가적으로 들어간 시간과 비용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겉으로 드러나는 한화테크인의 두각은 주가로도 입증됐다. 한화가 테크인을 인수한 뒤 주가는 연초 대비 80% 이상 올랐다. 테크윈이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지수에 편입될 것이라는 전망도 성장성을 보여준다. 방산업계의 관계자는 한화그룹이 10월 초 단행한 고위직 인사를 통해 한화테크인의 위상을 점쳐볼 수 있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한화그룹과 주 한화에서 요직을 거친 뒤 테크윈의 대표이사가 된 신현우 사장은 실세라고 볼 수 있다며 한화그룹 내에서 타 계열사들보다 발언권과 추진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화테크인이 그룹 내 주력사가 되고 핵심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방위산업 부분을 이끌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불과 지난해까지만 해도 삼성그룹에 속해있을 때 받았던 대우와 비교했을 때 격세지감 혹은 세용지마라는 말이 떠오른다. 우선 테크윈의 직원들은 최근 몇 년 새 지옥과 천당을 경험했다.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2011년 이건희 회장의 조직적 부패 언급 이후 그룹 내에서 받았던 손가락질에 대해 삼성전자 등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낮은 마진율에 따른 서름, 2014년 이후 벌거진 방산비리 꼬리표 등은 종적을 감췄다. 2014년 늦가에 전해진 삼성 하나 빅딜 소식에 테크윈 직원들은 파란색 삼성 배지를 더 이상 달지 못한다는 상실감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2년 후에 그룹 실세가 회사 대표이사로 선임되고 실적도 상승세다. 삼성이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 한화의 둥지를 튼 결과는 세관의 예상과 다르게 전개됐다. 한화 그룹 내 방산 부문 총 매출은 지난해 총 약 3조 6,900억 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글로벌 방산 업계로 따지면 20위권 수준이다. 향후 한화 테크인은 한화 그룹 내 방산 계열사인 주 한화, 한화 시스템즈 등 3개 회사를 아우르는 전략을 짜는 역할까지 맡을 것으로 보인다. 방산 부분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한화 그룹은 테크윈을 중심으로 향후 방산에서 나아갈 방향과 그랜드 플랜을 수립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 테크윈이 한화 그룹의 맏아들격인 주 한화보다 매출도 적고 2년 전에 그룹 내로 편입된 처지에서 그룹 내 방산 부분을 주도하는 회사로 도약 중인 것은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는 속담을 연상시킨다. 외국을 보면 메이저 방위 사업체들은 덩치를 키우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인수합병에 나서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지난 2년간 롤러코스터 같은 시기를 거쳐온 하나테크인과 하나그룹의 앞날이 더욱 궁금해지는 이유다.